해인이 있다면 나에게 해인이 있다면 언제까지 행복할 거야 나에게 해인이 있다면 나에게 해인이 있다면 언제까지 즐거울 거야 기쁜 일도 함께 하면 슬픈 일도 함께 하고 이 세상에 끝이라도 함께 갈 거야 봄 여름이 가도 내 사랑은 해와 달이 가도 내 사랑은 변치 않으리 나에게 해인이 있다면 나에게 해인이 있다면 언제까지 행복할 거야 사랑은 해와 달이 가도 내 사랑은 변치 않으리 나에게 해인이 있다면 나에게 해인이 있다면 언제까지 행복할 거야